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.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모스크바,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가카. 나는 조선의 방 이런 안돌세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인민에게 진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. 나는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간과한 투쟁 속에서 마련된 저로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변함없이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, 주최 배고, 2016년 8월 15일 평양.